없는 선택 아래 다른 길을 택했다면 지금 내 우린 없었을까. 나의 전부인 널 나의 세상인 널 어쩌다 문득 상상을 해봐 그날은 내가 코끝에 스친 향기를 맞지 못했더라면 어제와 다른 하늘은 멈추지 않았다면 서로가 지나쳤을까. 난 작은 내 방에 넌 한낮의 품에 머물렀다면 난 변하지 숨어봐.